오늘 소개할 책은 꼬맹이 엄마. 도미니크 상피에로가 글을 썼고 모니크 크자르네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꼬맹이 엄마 레아는 커피를 끓일 줄도 알고 시장 볼 줄도 알고 어린 동생을 돌볼 줄도 알지만 딱 한 가지, 웃을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레아의 얼굴에 미소가 담기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꼬맹이 엄마 시작합니다. 레아는 추웠다. 10월의 아침이 레아의 마음에 차가운 눈처럼 내려왔다.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렸다. 바깥 날씨가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스웨터 입어. 움직여. 어서. 움직이라니까. 뭐라도 해봐. 레아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꽁꽁 얼어붙은 연못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추웠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물병이 너무 차가워서 얼른 내려놓지 않으면 놓쳐버릴 만큼 추웠다. 눈을 크게 둥글게 굴려 눈사람의 불룩한 배를 만들려고 두 손으로 눈을 만진 것처럼 손이 빨갛다 못해 파래졌다. 너무 손이 시려서 손가락을 입에 대고 입김을 호호 불다가 겨드랑이에 두 손을 묻을 만큼 추웠다. 눈사람 얼굴도 눈사람 뼈도 눈사람의 미소까지도 모두 얼어붙었다. 꽁꽁 얼어버렸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춥지 않아서 참 좋았다. 교실은 밝았고 하얀색의 커다란 난방기구도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벽돌 건물과 지붕 위로 내리던 비가 그치고 창문으로 따스한 빛이 들어왔다. 지금까지 춥다고 한 것은 내가 혼자 상상해 본 것이었다. 상상이라는 게 뭔지 알아? 상상이란 깜깜한 곳에서 느끼는 무서움 같은 것이다. 거미들 같은 것이다. 침대 밑에 숨어있는 늑대 같은 것이다. 벽난로 굴뚝에 끼인 산타 할아버지 같은 것이다. 상상이라는 것, 그건 눈으로 본 것을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말한 사람을 놀려대는 것이다. 상상이라는 것, 그건 바람 때문에 문이 쿵쿵 부딪히는 것을 귀신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 레아는 몸도 춥고 마음도 추웠다. 레아는 스웨터를 다섯 겹을 껴입을 수도 있고 불가에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게 분명했다. 불이라도 피우자. 엄마가 어제 불을 피웠다. 무쇠 들통에 나무와 종이를 집어넣고 불을 피웠다. 집안에서 불꽃이 일렁이고 연기가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게 재미있었다. 그런데 동생 유빈이는 웃다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또 웃다가 기침을 했다. 엄마는 모든 걸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했다. 저녁이 되어도 엄마는 형광등을 켜지 않고 달랑 손전등만 켰다. 그리고 빨래도 절대로 세탁기로 하지 않았다. 세면대를 마개로 막고 찬물을 조금만 받아서 비누칠을 하고 손으로 비비고 또 비볐다. 나는 내 작은 손으로 조금이라도 엄마를 도왔다. 동생 유빈이도 엄마를 돕고 싶어 하지만 절대 안 된다. 유빈이는 여기저기 물만 흘리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아주 빨갛게 곱으면 엄마는 고마워. 정말 잘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넌 아직 어리잖아. 라고 말했다. 밤이 되어도 우리 식구는 모든 것을 반대로 했다. 다른 집에서는 아이가 크면 엄마랑 같이 자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엄마랑 같이 자도 되었다. 그건 유리창이 깨져서 그렇다. 깨진 유리창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지만 정말 추웠다. 안에 잠옷을 입고 그 위에 스웨터와 바지를 껴입고 벙어리 장갑을 끼고 털모자까지 쓰고 잤다. 우리 셋이 꼭 붙어 잤다. 내가 끝에서 자고 동생 유빈이는 가운데에서 잤다. 잠버릇이 아주 고약한 동생이 꿈꾸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셋이 꼭 붙어서 자면 따뜻했다. 잠들기 전에 엄마는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았다. 나는 깜깜한 게 무서웠다. 그래도 나는 무섭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어디가 어디인지 다 알 수 있었다. 침대가 있고 방문이 있고 세면대가 있다. 달빛 한 줄기가 방으로 새어 들어왔다. 쥐들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를 무섭게 하려면 더 무서운 게 있어야 했다. 가장 작은 쥐는 꾀가 많은데 내가 예삐라고 부른다. 나는 발이 꽁꽁 언 채로 물을 마시고 다시 자러 갔다. 내 뒤에서 누군가가 겁을 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눈을 꼭 감아버리면 괜찮아진다. 나는 오늘 피곤해서 일찍 잘 생각이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서 피곤했다. 수영장은 소란스럽고 눈은 따끔거렸지만 재미있게 놀았다. 담임 선생님이 내 옷을 갈아입혀주면서 왜 내 옷에서 탄내가 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또 왜 체육복 안에 털옷을 껴입었느냐고 물어봤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선생님은 나를 혼내지 않았다. 선생님은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속으로 우는 것 같았다. 나는 동생 유빈이를 잘 돌본다. 유모차를 밀어주고 옷도 입혔다. 또 동생에게 밥을 먹여주었다. 나는 모든 걸 엄마처럼 했다. 동생이 때를 쓸 때만 빼고. 엄마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큰 소리로 동생을 혼낸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대신 나는 동생에게 간지럼을 태운다. 6개월 전부터 아빠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아빠를 자주 못 보지만 나는 아빠를 더 좋아한다. 집에 있을 때면 아빠도 몰래 울었다. 아빠는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집에 돌아온 다음에도 못했다. 우리는 형광등을 켜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스위치는 작동도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탁탁 소리만 내고 켜지지 않았다. 텔레비전도 똑같이 안 나왔다. 뉴스는 건전지를 넣은 알람용 라디오로 들었다. 그러고 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다가 잠들었다. 나는 엄마가 멋진 드레스를 입은 가수가 된 꿈을 꾸었다. 동생 유빈이가 신이 나서 손뼉을 쳤다. 나는 가끔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은 노래들을 지어냈다. 유빈이는 왕자님, 엄마는 여왕님이 되고 아빠는 금돈을 뿌리며 화려하게 산다. 밤 12시가 되면 촛불이 모두 꺼진다. 나는 어제 기쁜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가 나를 학교 급식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였다. 나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말이다. 엄마는 학교 급식 티켓을 사러 구청에 갔었다. 그런데 엄마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한대. 괜찮아요. 난 빨간 목도리랑 빨간 장갑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여자친구들도 많아요.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소리 지르며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나는 혼자서 머릿속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상상하거나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 나무는 보리수예요. 그래서 나무가 젊잖아요. 난 학교가 참 좋아요. 담임 선생님도 마음이 좋으시고 나는 공부를 잘하거든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내 머리에 이가 있고 눈이 더럽다고 나한테 욕을 하는 아이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아이가 한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거다. 내 머리카락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좀 이상했다. 내 두 눈 밑이 시커멓고 내 입은 아래로 처져 있었다. 심하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배가 자주 아팠다. 버터만 바른 빵은 맛있는데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가 불렀다. 그래서 그만 먹으면 뱃속이 텅 비어버렸다. 학교에서 아침 10시에 우유와 초콜릿 과자를 먹는다. 우리 선생님은 늘 내게 두 개씩 주었다. 나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주는 거라고 믿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찾아왔다. 낮이 짧아졌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벌써 어두컴컴하다. 내가 말을 하면 입에서 김이 나왔다. 길거리에는 아무도 없다. 전혀 추운 줄 모르는 고양이만 돌아다닌다. 고양이 눈이 불이 켜진 창문들처럼 반짝거렸다. 엄마는 동생과 나를 데리고 침대에 누워서 노래를 불러주었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없어. 이렇게 자는 건 슬프지만 아침에 보면 아기 셋이 누워있는 것 같이 귀여울 거야. 엄마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들었다. 나보다도 먼저. 엄마는 말했다. 언젠가는 우리 셋 다 아침에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그럴 순 없다. 항상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났다. 나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커피물을 끓였다.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검고 진한 커피다. 나는 어른처럼 조심스럽게 물을 부었다. 엄마가 깔깔 웃었다. 엄마는 이런 나를 꼬맹이 엄마라고 불렀다. 돼지고기를 파는 가게 아저씨도 소시지를 한 조각 썰어주며 똑같은 말을 했다. 넌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럽구나. 아, 맛있다. 나는 얼른 받아 먹고 나서 우리 엄마가 내일 돈 내러올 거예요. 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듯 가게에서 나왔다. 신났다. 나는 처음 학교 급식을 먹으러 갔다. 처음이었다. 커다란 접시에 정어리 한 마리가 나왔다. 정어리는 동그란 레몬 한 조각을 눈처럼 붙이고 옆으로 누워 있었다. 정어리는 웃지 않았다. 자는 건가? 식당 도우미 아줌마가 빵과 버터를 먹을 때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정말 맛있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그런데 토마토 소스를 얹은 스파게티가 나오는 걸 보았을 때 내 가슴이 콱 막혔다. 나는 벌써 배가 부른데 양이 너무 많았다. 주위에서 웅웅 소리가 들렸다. 현기증이 났다. 난 배가 아픈 척했다. 도우미 아줌마는 친절했다.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 엄마한테 그 말을 했는데 엄마가 기뻐했다. 난 엄마보다 똑똑해질 거다. 형광등도 켜고 빨래도 세탁기로 할 거다. 방마다 텔레비전을 놓고 집에 난방을 할 거다. 그러려면 나는 많이 자라야 한다. 그리고 나는 웃는 걸 배워야 한다. 그래야 친구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은 집에 있는 날이다. 동생 유빈이가 옆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동생은 내 말을 잘 듣는다. 엄마는 장을 보러 나갔다. 나는 웃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참 어렵다. 집안을 어지르지 않고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게 조심조심 의자를 끌어다 부엌 싱크대에 대놓고 의자 위에 두꺼운 요리책을 올려놓아야 했다. 한쪽 발로 끝을 딛고 서서 다른 쪽 무릎으로 싱크대에 간신히 기어올라 거울 앞에 자리를 잡았다. 유빈이가 입을 헤 벌리고 있었다. 동생이 입을 벌리고 있을 때면 엄마는 유빈이의 입이 제 주먹도 들어갈 만큼 크다고 말했다. 내 입술은 너무 작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내가 우는 줄 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머리를 옆으로 비스듬히 묶고 있었다. 머리를 빗는데 잘 안 빗겨졌다. 머리가 엉켜서 그랬다. 미소 짓는 연습도 그만하자. 내 입은 미소 짓기를 싫어하나 보다. 엄마는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내 머리를 빗겨줄 시간이 없었다. 손으로 빨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식사 준비하는 데에도 오래 걸렸다. 가스레인지에는 불이 두 개밖에 없다. 너무 작아서 국수 삶을 물과 빨래할 물을 나란히 끓일 수가 없다. 이번엔 내가 손가락으로 내 입술 양쪽 끝을 잡아당겨 보았다. 그대로 있질 않았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도 그랬다. 학교에서 학급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배운 게 있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치즈라고 외치는 거였다. 선생님도 함께. 이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연스럽지 않고 바보 같아 보였다. 나는 집중하기가 힘이 들었다. 아빠가 보고 싶었다. 우리 아빠는 내가 배가 아플 때에도 나를 웃겨주었다. 아빠는 목마를 태워주었고 간지럼도 태웠다. 아빠하고 나는 둘이서 변장을 하고 놀기를 좋아해서 아빠는 엄마가 되고 나는 아빠가 되었다. 동생 유빈이와 생쥐들이 깜짝 놀랐다. 나는 방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했다. 나는 동생에게 말을 걸었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동생이 보는 책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슬퍼져서 내 얼굴은 더 어두워졌다. 나는 창문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다. 뺨을 유리창에 대면 볼이 시렸다. 창문에 입김을 호호 불어서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 옆집 고양이는 이름이 슈슈인데 다리 세 개로 걸었다. 자동차 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었다. 다리가 하나 없어도 참새를 잡는 데는 선수였다. 고양이 슈슈는 비쩍 말랐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쉿! 엄마가 왔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어딘지 이상했다. 장바구니엔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 눈이 빨간데도 엄마는 웃고 있었다. 시장 볼 시간이 없었어. 엄마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체국에 가서 아빠한테 전화했어. 시장 볼 시간이 없었어. 엄마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체국에 가서 아빠한테 전화했어. 아빠가 일자리를 구했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구했대. 이웃집에서 도와주셨다는구나. 엄마는 행복해했다. 엄마는 동생과 나를 꽉 끌어안고 우리에게 마구 뽀뽀를 했다. 동생 유빈이는 두보를 닦아냈다. 그 사이 생쥐 예삐는 빵 한 조각을 몰래 물어갔다. 엄마는 실내화 한 짝을 쥐덫을 향해 던졌다. 탁 하고 쥐덫이 닫히면서 실내화 뒤꿈치가 끼었다. 예삐가 끼인 게 아니었다. 참 다행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오늘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거울 한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예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눈까지 웃고 있었다. 전기공사 자동차가 다시 왔다. 전기공사를 하는 아저씨들은 예전과 달리 웃고 있었다. 우리 집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난다. 참 좋다. 오랜만에 엄마가 기뻐했다. 우리 집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어. 한 달 전에 전기공사하는 아저씨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있었다. 엄마는 화가 잔뜩 나서 우리를 방에서 꼼짝 못하게 했다. 그러더니 엄마는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울었다. 나는 동생 유빈이를 팔로 꼭 끌어안고 동생의 귀를 틀어막았다. 엄마가 다시 우리에게 왔을 땐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 전기공사를 마친 아저씨들은 돌아갔다. 아저씨들이 손전등은 가져가지 않았다. 우리는 아빠가 다시 일하게 된 걸 축하할 거다. 아빠는 종이박스 만드는 공장에서 제품 운반기를 조정한다. 아빠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짐바지, 판을 옮긴다. 오늘은 마침 내 생일이기도 하다. 나는 9살이 되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나는 모른다. 깜짝 파티를 하러 간다. 우리 네 식구는 모두 오래된 작은 자동차를 탔다. 아빠가 일자리를 찾아서 참 좋았다. 아빠 자동차를 타고 밖에 나가서 더 신났다.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들이 쌩쌩 달린다. 작은 숲이라고 쓰여진 출구로 나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토요일이라 차들이 많아서 주차할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제 알겠다. 우리가 어느 식당으로 가는지 나는 알았다. 오늘은 파티를 한다. 아빠, 엄마, 동생이랑 나. 우리 식구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을 거다. 유빈이가 손가락으로 음식들을 집어 먹었다. 그래도 오늘은 다 봐주었다. 엄마와 아빠가 웃고 있었다. 잠시 후 불이 전부 꺼졌다. 파란 물방울 무늬에 빨간 넥타이를 맨 아저씨가 체리로 장식한 커다란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왔다. 식당에서 케이크를 선물로 주었다. 모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까지도 같이 노래를 불렀다. 나는 소원을 빌었다. 쉿! 비밀이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훅 불어서 케이크 위에 촛불을 껐다. 신났다. 나는 제일 큰 조각을 먹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벌써 배가 불러서 큰 조각을 동생에게 주었다. 유빈이 얼굴에 생크림 수염이 생겼다. 파란 물방울 무늬에 빨간 넥타이를 맨 아저씨가 우리 가족 사진을 찍어주었다.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눈이 부셨다. 엄마는 카메라에서 막 나와서 아직 뿌연 회색인 폴라로이드 사진을 내게 보여주었다. 내 모습이 금세 유령처럼 스르르 나타났다. 드디어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나. 우리 식구는 모두 똑같이 웃고 있었다.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고 치즈를 외친 것도 아니었다. 얼굴 한가운데 커다랗게 해가 떴다. 그런데 우리 눈이 왜 빨갛게 나온 걸까?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